허브스 뉴스. 한양대학교 교육방송국 보도부 인스타그램 팔로우 이벤트 안내입니다. 한양대학교 교육방송국 보도부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스토리에 이벤트 게시물을 공유 및 태그 후 응원의 한마디를 쓰면 참여 완료입니다. 추첨을 통해 5만원 상당의 배달의 민족 상품권과 치킨 쿠폰, 스타벅스 쿠폰을 드립니다. 이벤트는 10월 7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2년 제14회 한양인 독서 대축제 독서 골든벨 대회 개최 안내입니다. 예선 접수는 10월 14일 금요일까지며 예선은 11월 11일 금요일 17시부터 18시까지 진행됩니다. 본선 및 결선은 11월 18일 금요일에 진행되며 신청은 하이루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백남학술정보관에 문의 바랍니다. SK하이닉스 청년 하이포 2기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서류 모집은 9월 30일부터 10월 24일까지며 면접 전형은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됩니다.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 이하인 대학생은 지원 가능하며 직무 교육은 12월 26일부터 23년 2월 22일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청년 하이포에 문의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동부 자바주에서 현지 시간 지난 1일 발생한 축구장 참사 당시 희생자 125명에 어린이 17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일 안타라통신과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리스티오 시깃 프라보워 경찰청장은 전날 밤 브리핑을 통해 이번 참사 사망자 수가 125명이며 부상자는 320명 이상으로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사고로 어린이 17명이 사망했으며 7명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망자 수를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무역수지 적자폭이 37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수출은 주춤한 데 비해 수입은 가파르게 늘며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37억 달러가 넘는 무역 적자가 발생하면서 1997년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6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올해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이던 외환위기 직전에 2배를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대학생 한 명에게 투입되는 연간 공교육비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의 6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고등교육 투자액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은 민간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3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22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대학원생 포함 한국 대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는 전년 대비 0.02% 줄어든 11,287달러, 우리 돈 약 1,626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OECD 평균치인 17,559달러의 62% 수준입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10월 4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조윤희, 기술의 박세준, 담당의 성재훈이었습니다.